싶을 거야.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. 안녕 정말 싫은 다시 오나. 안녕 정말 싫은